SPY 그녀를 찾아 day and night 잡을듯 잡히지 않아 그림자처럼 붙지만 내가 사랑한 SPY 그녀를 찾아 day and night 숨이 턱 끝까지 차와 그녀를 겨눈 그 순간 스릴 돋는 스토리가 지금부터 하이라이트 막 달릴 거야 쭉 번외눈으로 꺾은 핸들 그게 답일걸 붙잡고 밟아봐 맨 끝까지 가봐 hey! Oh, yeah, yeah. 함정을 피해 바쳤네 나 도망이 잡힌 baby 그녀를 쫓아 day and night 잡히듯 잡히지 않아 그림자처럼 붙지만 내가 사랑한 SPY 그녀를 쫓아 day and night 숨이 턱 끝까지 차와 그녀를 겨눈 그 순간 골든 핑거를 찾아서 동화 같은 재생 달려서 서로를 비웃고 놀리며 쫓고 쫓는 블랙버스터 그 꼬리와의 긴 거리를 좁혔으면 이제 멈춰서 나 원, 투 미안하지만 꺼버리고 짐승 같은 내 본능만으로 계속 가자 이 길이 맞다면 난 오케이 그게 남자야 man 아니면 난 오케이 hey! Oh, yeah. 한 점을 피해 붙잡아